오늘 하루도 힘드셨나요? 인생은 종종 마라톤에 비유된다고 합니다. 특히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승전까지 달려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요. 내가 쉬는 동안에도 경쟁자들은 계속 달립니다. 내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지요. 그러나 마라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라톤에서는 기록이 가장 빠른 사람만 1등이 될수 있으나 인생에서는 누구나 1등이 될수 있지요. 이 글은 김영식의 10m만 더 뛰어봐의 글 중에서 옮겨봤습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즐겁게 사는 것이 요즘 말하는 힐링 요법이라 하네요. 힘내시라고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를 편곡한 것입니다. 원곡이 지닌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와는 다르지만 타악기의 힘찬 소리와 비트가 강한 리듬, 보컬리즘풍에 불려지는 아베 마리아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다음 곡으로는 사라 브라이트만의 Deliver Me, 구원하소서입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은 음악의 열풍은 유럽에서 시작되면서 미국 대륙, 아시아 전역을 물들이고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었습니다. 영롱한 보석같이 빛나는 목소리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성남방송 정임수입니다.